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yeah. 나는 공부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 서울대 모범생.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난 누구의 맘을 잡을 수 있지만 내 여자 못 잡겠어. 해가 뜨고 나서 잠이 와. 우리 사이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리허설 없이 이별이란 무대를 몰랐어. 돌아보면 너무나 달콤한 시간이었는데 너 때문에 살아갈 의미가 있는 삶이었는데 너는 나의 에너지, 내 심장이었는데 가슴 속에 빈자리 어떡해. You're my heartbreaker, you're my sunshine. 찬란하게 반짝거리던 삶 이제 너리를 버리면 난 그게 밤처럼 암흑의 가운데 혼자만의 시간이 연대네. 영원한 그대만 그 무슨 밤은 길어야 여섯 달이야. 하지만 내 슬픔은 적어도 몇 년짜리야. 어떻게 시작한 사랑인데 이렇게 내 맘 아프게 하니 왜. 왜 곰곰곰이 생각해도 이별이 두렵지 않은 게 말이 돼. 아무리 곰곰곰이 생각해도 사랑은 언제나 깊은 상처 남겨. 미칠 것 같은 달콤한 너와의 좋았던 시간들. 아무리 곰곰곰이 생각해도 미안해 이제는 말할게. 슬로우 다운 커피 한잔 들고 창문 옆에 앉아 차분히 생각해보자. 마음의 준비를 해놓자. 그런데 마음이 자꾸만 급해져 깊어져만 가는 감정을 읊어서 탈출하지 못해서 리듬을 잃어버린 MC의 랩처럼 내 꼬리처럼 매처럼 영원하리라 믿었는데 하루와 늘 잊지마셔나 기다려보셔나 혼자 사는 삶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까 너무나 두렵다.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 어떻게 하냐고. 그들은 내게 말하지 기적을 바라냐고. 사람들도 길을 꽉 잡는 건 아쉬워.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나 절대로 못 잡겠어. 오늘 밤도 그렇게 술잔을 비워 이별을 생각하기만 하면 잠을 못 자겠어. 잠을 못 자겠어. 아무리 곰곰곰이 생각해도 이별이 두렵지 않은 게 말이 돼. 아무리 곰곰곰이 생각해도 사랑은 언제나 깊은 상처 남겨. 미칠 것 같은 달콤한 너와의 좋았던 시간들. 아무리 곰곰곰이 생각해도 미안해 이제는 말할게. 너 사랑했잖아. 날 미워하지 마. 더 좋은 사람이 곧 생길 거야. 사랑했잖아. 날 미워하지 마. 이름 없는 얼굴.